시를 읽다 보면요, 시인들의 대표작이라고 불리는 시에서보다는 그들의 수첩 속의 짧은 메모 아니면 일기글 같은 데서 그 시인이 더 잘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림을 볼 때도 그래요. 누구나 다 아는 대작보다는 노트 속에 숨겨져 있는 작은 스케치나 펜화 이런 데서 그 작가가 더 잘 보입니다. 영화를 볼 때도요. 갑자기 감독이 확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힘주어서 만든 장면이 아니고요. 그냥 슬쩍 스쳐가는 부분에서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사람을 우연히 만나서 가까워지기에 좋은 곳은요, 넓고 시끄러운 대로변이 아니라 인적이 좀 뜸하고 적당히 좁고 구불구불한 그런 길 아닐까요? 딱 이맘때 누군가와 그 뒤안길에서 마주친다면 참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갭이 really say I 이지윤 씨, 조지영 씨 잘 들으셨어요? 오늘 FM 영화음악의 첫 곡은 두 분의 신청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Find the Forester 중에서 하와이 가수죠? 이스라엘 카마카위올레의 Over the Rainbow 그리고 What a Wonderful World 두 곡을 아주 스무스하게 모아서 불렀죠? 아, 이스라엘 카마카위올레가요? 자, 박병훈 씨, 아직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숲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드신다 그러셨죠? 이 음악이 조금 마음에 위안이 되지 않으세요? 숲에서 우리가 길을 잃다가 또 때로는 그 숲 안에 푹 안끼기도 하고 그것이 살면서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숲은요, 헤쳐나오기가 참 힘들어요. 헤쳐나올 수도 없고 아픈 건 좀 나아지셨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가장 서러울 때가 아픈데 옆에 아무도 없을 때요. 아픈데 혼자서 꾸역꾸역 일어나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약 먹고 그럴 때 정말 서럽죠. 뭐 머리에 열이 나는데 옆에서 엄마가 손을 찬물에 시원하게 씻어가지고 오셔서 이마에 딱 얹어주시면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기분 저도 이해해요. 사이화 씨도 얼마 전에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그런 분을 우연히 버스에서 만났다고 하셨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서 날씨가 추워진다 싶었는데 감기에 걸렸다고요. 퇴근하는데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서 콜록콜록 이렇게 기침을 하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아주머니가 호박엿이라고 써있는 캐러멜을 주시더라고요. 이거 먹으면 기침 안 해요 했는데 정말 먹으니까 기침이 뚝 하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가만히 절 생각했죠. 버스 자리에 앉아있으면 가방 하나 들어주겠다는 말도 쑥스러워서 못하는 제 모습. 이제는 작은 사랑을 실천해야겠어요. 하셨는데 그래요. 옆에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어하는 모습 보일 때 그냥 가서 팔짱 한 번만 딱 껴줘도 어쩔 때는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어요. 어? 그래 나 혼자 아니구나. 이런 심정 들면서요. 그렇죠? 우리 FM 영화 음악 청취자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저희 FM 영화 음악으로 오시는 길 알려드릴게요. 인터넷으로는 물론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 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밟아오시면 되고요. 편지나 뭐 엽서나 보내오실 분들은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우체국 사서함 819호 적으시고요. FM 영화음악 정우님입니다. 담당자 앞 이렇게 꼭 적으시고요. 또 우편번호도 150에 600번 잊지 마세요. FM 영화음악이 준비한 이번 주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은요. 유니버셜 뮤직이 제공하는 아메리칸 파이 웨딩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고요. 시사회 알려드릴게요. 무간도 1편 재밌게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2편 곧 개봉합니다. 저희가 먼저 시사회 하는데요. 11월 25일 화요일 오후 8시 50분에 스카라 극장에서 합니다. 스카라 극장에서 여러분을 초대하고요. 인터넷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몇 분 뽑아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대학로 동숭아트센터 하이퍼텐 나다에서 애정만세 사색전을 하는데요. 11월 21일부터 12월 4일까지요. 그 초대권 여러분 추첨해서 보내드릴게요. 애정만세 사색전 시사회를 보고 왔는데요. 영화도 영화였지만 영화를 보러 가는 그 길에 이 조그만 포장마차가 있는데 거기에서 붕어빵을 파는데요. 너무 감동했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점심을 못 먹고 가서 그 붕어빵을 사가지고 가는데 옆에 계란 한 판을 가득 놓고서는 그 붕어빵 아저씨가 붕어빵 하나하나마다 계란 하나를 탁 깨서 그 안에 하나씩 하나씩 마치 심장처럼 그 중간에 이렇게 박아가지고 주시는데 글쎄 그 장사하시는 분은 계란 하나도 참 그게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계란 하나를 아끼지 않고 붕어빵 하나마다 계란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다니 저는 그 아저씨가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정성 그걸 먹으면서 영화를 봤는데 영화의 내용들도 따뜻했지만 아저씨가 주신 그 붕어빵이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오늘요 여러분의 그 아저씨의 그 계란 같은 여러분의 심장 같은 그런 영화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내 일기장 속의 영화 굉장히 기다려지는 순서인데요. 오늘은요. 어느 분의 영화인지 아세요? 듣고 계세요? 점례씨? 점례씨. 너무 이름이 따뜻해서 좋아요. 김점례씨. 김점례씨 일기장 속으로 오늘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음악 한 곡 듣고요. 최인기씨의 신청곡은 아니고 꼭 알고 싶은 곡이 있어서요 하면서 사연 올려주셨는데 제 질문에 대답해 주실 친절한 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 친절한 분이 여기 계세요. 바로 저의 영화음악 작가 권영 씨인데 영화 니나에서 보면요. 여자 주인공이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충동적으로 사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삽입곡이 궁금하거든요. 재즈풍의 노래인 것 같은데 그거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그 곡은요. 니나 시몬이 부르는 Feeling Good이라는 곡이에요. 니나 시몬, 올해 세상을 떠난 재즈 여가수죠. 영화를 보면요. 그 니나로 나왔던 브리즈 폰다는 니나 시몬의 열광적인 팬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니나 시몬의 음악과 진통제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죠. 그래서 그 브리즈 폰다의 암호명이 니나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개봉할 때 이 영화의 제목이 바로 니나였죠. 원제는 사실 Point of No Return이었고요. 존 바단 감독의 1993년도 작품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니나 시몬의 노래는요. 정말 영혼으로 노래를 부르면 이런 음성이 나올까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죠. 그 Feeling Good이라는 곡 듣고요. 김점례 씨의 내 일기장 속의 영화 속으로도 들어가 봅니다. Birds flying high, you know how I feel. Sun in the sky, you know how I feel. Breeze drifting on by, you know how I feel. It's a new dawn, it's a new day. It's a new life for me, yeah. It's a new dawn, it's a new day. New life for me. Ooh, ooh, ooh, ooh. And I'm feeling good. Fish in the sea, you know how I feel. River running free. Fly out in the sun, you know what I butterflies all having fun, you know what I mean. Sleep in peace when day is done, that's what I mean. And this old world is a new world in a bold world for me. Stars, when you shine, you know how I feel. Send out the pine. 관심도 없었고 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똑같이 움직인다는 것이 좀 무서웠던 나는 뭔가 다른 걸 하면서 놀고 싶었다. 사실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나라 분위기가 들떠있다는 것 자체가 싫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려 놀 줄 몰랐던 나에게 당시의 상황이 그리 편한 것만도 아니었다. 미국과의 경기가 있던 어느 날 비가 몹시 많이 내렸다. 학생들의 단체 축구 관람을 위해 휴강이 되는 바람에 나는 그 빈 시간을 채우기 위해 극장으로 향했다. 극장은 텅 비어 있었다. 직원들도 한가하게 미국과의 경기를 TV로 보고 있었다. 왠지 좀 미안하기도 했고 머쓱했지만 묻지마 패밀리 표를 한 장 샀다. 황선홍 선수가 다쳐서 피를 흥건하게 흘리는 모습을 TV로 지켜보며 극장 로비에서 영화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가만히 앉아있었다. 그렇게 멍하게 TV를 보며 기다리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저 경기를 보는데 나 혼자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는 것이 외롭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짜릿하기도 했던 것이다. 나와 어떤 남자 두 명이서 극장을 차지하고 영화를 보았다. 재미있는 장면에서 크게 소리내어 웃는데 내 웃음소리가 홀로 극장 안에서 울리는 게 어찌나 어색하던지. 그때 요란한 함성이 어디선가 울렸다. 미국전에서 골이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의 함성이었던 것이다. 다른 세계에서 다른 즐거움에 빠져 똑같은 시간에 웃었다는 것이 묘하게 재미있었다. 마치 지하세계에 행복한 죄수가 된 것만 같았다. 내 월드컵의 기억 한가운데는 묻지마 패밀리가 있다. 얼마 전 토요일 친구와 술을 한 잔 마시고 온 참이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며 취직도 안 되고 잉여 인간으로 남겨진 것에 대한 울분을 친구와 술로 풀었던 것이다. 피곤한 몸으로 TV를 켰는데 이 영화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드럭스토어 카우보이. 구스반 산트의 영화는 아이다호와 굿윌 헌팅밖에 보지 못했었다. 중학교 때 영화 잡지를 사면서 받은 드럭스토어 카우보이 포스터가 아직까지 내 장롱 속에 붙어 있는데 그 영화를 볼 기회가 그렇게 우연히 갑자기 찾아온 것이다. 아이다호를 보면서도 이 영화만큼 감동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다. 아이다호는 일단 10대 뭘 몰랐던 시절에 보았고 그 당시에는 감동보다는 충격으로 다가왔으니까. 하지만 이 영화 드럭스토어 카우보이를 보고 구스반 산트가 사회의 약자를 보는 눈이 얼마나 따스한지 알게 되었다. 마치 다큐멘터리와 극영화 사이 어중간하게 있는 것처럼 그 영화는 계몽적이지도 않았고 특별히 우울하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하고 건조하고 또 따뜻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영화 속의 그들은 마약에 중독되었을 뿐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맷 딜런이 마약을 끊는 훈련을 받으며 초라한 아파트에서 지내는 중에 켈리 린치가 와서 만나고 떠나는 장면. 켈리 린치가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뒤돌아 맷 딜런을 보고 씁쓸하게 웃던 모습이 정말 슬펐다. 이 영화를 보고 나는 설사 내가 주변부에 영원히 남아있다 하더라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그날 마신 술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깨끗하게 소화되었다. 예전처럼 바람 불고 쌀쌀하던 가을날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친구와 영화를 보러 갔다. 우리는 어떤 문화 행사를 같이 하면서 만났는데 좀 서먹하기도 했지만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것을 확인하며 즐겁게 만나곤 했다. 고양이를 부탁해. 이 영화는 그날의 날씨만큼 춥고 쌀쌀했다.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타자기를 두드리는 것 같던 소리는 내게 이 영화가 차가운 금속성으로 기억되게끔 했다. 우리는 이 영화를 보고 테이크아웃 커피숍에 들어가서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각자 고등학교 때 어떻게 지냈는가 하는 이야기, 그리고 여전히 불안한 우리의 앞길 등에 대한 이야기. 22살의 여자로서 우리는 그저 불안하고 불만도 많고 환상을 놓아버리기에는 아깝고, 하지만 현실의 벽은 서서히 다가오고 그렇게 추운 상황에 놓여있었다. 영화 속의 20살 소녀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거다. 지금은 다를까? 영화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뜨거운 커피에 취해서 우리도 한번 다 던지고 떠나볼까 하면서 웃었다. 그 친구는 지금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다시 공부를 하고 있다. 힘들지는 않은지 그 친구가 보고 싶다. 그때처럼 차라도 한 잔 사주고 싶은데. 중학교 때 이 영화를 비디오로 적어도 5번은 본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이 영화를 좋아했던 거는 춤을 다루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땐 몰랐지만 돌이켜보니까 난 춤에 대한 영화와 만화를 유난히 즐겨보았다. 이 영화를 볼 즈음에도 플래시댄스, 더티 댄싱, 그리고 사랑은 은반이에 같은 피겨스케이팅 영화까지 좋아했으니까. 이 영화 댄싱 히어로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까지 바로 사서 여주인공이 부른 타임 애프터 타임을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들었고, 왜 본 거 또 보냐는 비디오 가게 아저씨의 잔소리가 싫어서 친구를 시켜서 빌리기도 했던 기억이 새롭다. 좋아하는 영화를 반복해서 보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 건지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다. 바스 루허만은 로미오와 줄리엣, 물랑루즈로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내게 이 댄싱 히어로가 좀 더 애틋하게 기억되는 영화다. 가장 좋았던 것은 여주인공이 무작정 남자 주인공에게 찾아가서 같이 춤추고 싶다고 하면서 그 남자 주인공과 처음으로 함께 서툰 연습을 하던 장면이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비추는 가운데 평상복 차림으로 그늘진 마룻바닥에서 둘이서 춤을 추었던 장면. 춤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대화가 될 수 있는지 처음으로 느끼게 해준 장면. 그 서툴고 수줍은 춤 같은 대화를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중학교 6학년 때 TV 연예 정보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이 영화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대 안의 블루. 당시 이 영화는 사춘기 소녀였던 나의 문화적인 목마름을 채워준 것 같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류의 학원물이나 경마장 가는 길 같은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 외에는 다른 한국 영화를 찾기 힘든 때, 그때 이 영화는 그런 공백을 메워주면서 나를 매료시켰던 것이다. 지금 보면 페미니즘을 굉장히 도식적으로 다룬 영화고 빛깔조차 촌스럽게 느껴지지만, 그때는 그 푸른빛의 영상과 강수연이라는 배우에게 반했다. 강수연 씨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매력적인 웃음을 지으며 안성기 씨에게 손을 건네며 춤을 추던 장면. 그 모습이 얼마나 멋져 보였는지 이 영화를 통해서 강수연이라는 배우를 처음으로 좋아하기 시작했다. 한동안 그녀는 내 우상이었다. 영화를 꾸준히 찍으면서도 적당히 신비에 쌓여있는 그녀. 확실히 프로의식이 있어 보이는 그녀. 영화 속 디스플레이어 그녀처럼, 배우 강수연처럼 나도 그렇게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되고 싶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시절의 꿈을 계속 꾸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조금 변형이 되긴 했지만 말이다. 내게 처음 꿈을 꾸게 한 영화 배우 강수연. 그녀를 스크린에서 다시 보고 싶다. 네, 오늘 내 일기장 속의 영화 김점례 씨의 내 인생의 특별한 순간, 특별한 영화들 훔쳐봤는데요. 너무 재밌었어요, 김점례 씨. 자, 먼저 들은 음악들 쭉 소개해드릴게요. 아, 김정례 씨의 일기장 속의 영화, 첫 번째 영화, 묻지마 패밀리 중에서 그 엔딩의 Happy Together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화, 드럭스토어 카우보이 중에서 데스먼 데커 앤 디 에세스의 에이세스의 이스라엘리츠 들었어요. 그리고 고양이를 부탁해 중에서 김준석의 A Friend, 그리고 댄싱 히어로에서 마크 윌리엄스와 타라 모리스가 함께 부른 Time After Time, 마지막으로 그대 안의 블루 중에서 그때 강수연이 춤추던 장면에서 흐르던 곡이죠. 영화 태양은 외로워의 곡인데요. Eccles Twist 들어봤습니다. 김정리 씨, 어쩜 저랑 이렇게 똑같아요? 저 작년에요. 그 월드컵 있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열렸을 때, 그거 작년 맞나요? 벌써 작년 맞아요. 그, 처음에는요, 저도 그 시간에 축구 안 보고 영화 빌려봤거든요? 그때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제가 기억나는 제 머릿속에 한 장면은, 그때 비가 막 오고 있었는데 동네 비디오 가게에 가가지고 까만색 비닐봉지에 비디오 3개 빌려가지고 오면서 비디오 가게 아저씨가 축구 안 봐요? 하고 물어보는데 저 영화 봐요? 하면서 영화 빌려와서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영화 보다가 중간에 밖에서 막 함성이 들리던 그때 그 기분 저 알아요. 저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뭐냐면 여러 사람이 다 너무나 한꺼번에 다 똑같이 뭔가를 한다는 게 가끔 섬뜩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그 월드컵이 진행되니까 나중에는 저도 똑같이 빨간 옷 입고 똑같이 축구 봤습니다. 나중에는 그 열기랑 그때 그 분위기를 잊을 수가 없었는데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저도 영화 봤어요. 근데 김정리 씨도 그때 극장에 가셨군요. 그리고 춤에 대한 영화, 춤에 대한 만화 즐겨보신다고 했죠? 그러면 백조 보셨겠네요. 그거 아세요? 백조? 그 만화 시리즈? 모르세요? 모르세요? 임재윤 씨? 아, 우리 임재윤 프로듀서 모르시네. 권영 씨도 모르시다니. 이 백조는요. 아, 저는 사실 그 발레를요. 고전 그 발레를 이 만화책 백조를 통해서 배웠어요. 야, 그 그림이 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다니. 사실 일본 만화죠. 이게 시리즈로 한 20권까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 만화를 보고 나서는 제가 그 당시 초등학교 때 무용부에 있었거든요. 막 그 무용복 알잖아요. 밑에 타이즈 쫙 입고 밑에는 그 토슈 신고요. 그리고 무용을 했는데 이 만화책을 보고 나서는 교육방송에서 그 무용 공연만 있다 하면 녹화해서 보고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대학교에 와서도 워낙 그 공연들 비싸잖아요. 제 돈 주고 보지는 못하고 학교 강당에서 무용단이 오면 꼭 찾아가 봤던 기억. 그리고 공짜표가 생기면 꼭 가서 그 무용 공연을 보면서 춤이라는 것이 사람의 몸이 전해주는 그 이야기가 야, 이럴 수 있구나. 사람의 몸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한번 느꼈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그대 안의 블루의 감독 이현승 감독을 얼마 전에 그 6개의 시선 시사회에서 만났는데요. 야,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가장 쿨했던 감독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머리도 길고. 그래서 그대 안의 블루도 가장 쿨한 영화였는데 그 영화가 개봉될 그 즈음에는 지금 다시 보면 정말 좀 촌스럽죠, 솔직히. 그래도 그 시절을 이야기해주는 영화들이 다 있어요. 김정리 씨, 잘 봤습니다. 일기장 속에 잘 들어가 봤고요. FM 영화음악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일기장 속에서 영화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저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차근차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얘기들 올려주세요. Mama takes this bed with me. I can't use it anymore. It's getting dark to see. It's like I'm knocking on heaven's door.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Mama put these guns in the front. I can't shoot you anymore. That long black cloud is coming down. It's like I'm not.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정훈 씨, 최도훈 씨 잘 들으셨어요? 신청곡 영화 Knocking on Heaven's Door 중에서 독일 그룹 젤리히가 부른 Knocking on Heaven's Door 띄워드렸습니다. 저는 가끔 이 곡을요, 예전에는 녹음을 해놨다가 운전하고 퇴근할 즈음에 많이 듣곤 했거든요. 그때 크게 틀어놓고 강변도로를 달리면서 뭐 운전대로 손으로 쾅쾅 쳐가면서 이 노래 따라 그러면 참 기분이 시원해요. 오성원 씨 지금 듣고 계세요? 오성원 씨의 사연을 보니까요. 오성원 씨의 내 일기장 속의 영화도 기다려져요. 한번 읽어볼까요? 99년에 사회 부산 영화제 때 그를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본 순간 그와 계속 있고만 싶어서요. 강아지 마냥 자꾸만 그 앞에서 알짱거렸어요. 그를 본 지 3일째 되던 날, 그는 내게 영화를 같이 보자고 했어요. 이 영화를 볼 기회는 굉장히 많았어. 그런데 이상하게 보기가 싫었어. 좋은 사람을 만나면 꼭 같이 봐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더라. 이상하지? 이렇게 덧붙이면서 말이에요. 그 순간 드는 생각이 머리에 총을 맞아도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머리를 통해 가겠지 싶었어요. 그런 그를 다시 만났어요. 옛사람이 되어버린 지 4년 정도 되었는데요. 한올 받침도 없이 박제되어 있다가 재생되는 것처럼 그에 대한 마음이 정말 한끗 오차도 없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누굴 좋아하는 마음은 사라지는 게 아닌가 봐요. 잊은 듯해도 그게 잊어지는 것이 아닌가 봐요. 기억의 결 첩첩이 그렇게 고이 쌓여있나 봐요. 오성원 씨, 그와 같이 본 영화의 음악을 오늘 FM 영화음악 마지막 영화음악으로 골랐습니다. 오성원 씨의 내 일기장 속의 영화 기다릴게요. FM 영화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은,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영화 접속 중에서 Velvet Underground의 Pale Blue Eyes입니다. Sometimes feel so happy, but mostly you just make me mad. Baby, you just make me mad. Linger on. Thought of you as my mountaintop. Thought of you as my peak. Thought of you as everything I've had but couldn't keep. I've had but couldn't keep. Linger on, your pale blue eyes. Linger on, your pale blue eyes. If I could make the world as pure and strange as what I see, I'd put you in the mirror I put in front of me. I put in front of me. Linger on.